이 시간에는 놀이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국은 병사를 사랑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. 그러면 말해주리 길가에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자의 노래. 너는 왔는가 전사들의 가슴에 용맹을 두며 소름이 걸으시 전선길 따라왔어라 수령님 안겨주신 사랑과 행복이었네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